c'est bon. Fais-moi du bien. Silhouette 평온해지는 이 밤의 향기가 코코넛향 오해가 다 마치 너에게 처음 고백했었던 날 혹시 기억하니 나는 네 귓가에 이리 와 가까이 넌 너무 근사해 주근깨를 가진 새빨간 딸기 난 그 위를 감싸버린 whipping cream이 되어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beautiful girl 내게는 나의 기름처럼 그 검길 님잡에 멈춰버린 채 아무것도 못해 떨리는 목소리로 바짝 마른 입술로 한 걸음 더 내게로 살포시 속삭여줘 눈치의 볼빛들이 춤을 춰 난 항상 네가 뭘 꿔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Don't wanna say goodbye I don't wanna say goodbye Say goodbye, good I don't wanna say goodbye 밤밤 어둠이 찾아오면 그 예쁜 눈을 감고 잠이 든 저 침대 맡에 앉아 난 네 머리카락을 넘기고 그대의 코를 마주 보면서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해 그토록 당신은 아름답게 해 난 모든 게 익숙할 것 같아 너의 귀여운 질문 그저 아름답다 사랑 위대한 힘은 서로 입술이 붉어진 우리 눈을 마주치고 그래 좀 더 깊숙이 You were my beautiful girl 그대 내 가슴에 계속 불을 붙여 사회와 민트 같은 인트 내게 정답을 가르쳐줘 sweet girl You were my beautiful girl 그대 내 가슴에 계속 불을 붙여 상쾌한 민트 같은 인트 상쾌한 민트 힌트 정답은 바로 너 Ta voix me rend plus profonde comme le rouge de ton vin préféré. Je me sens d'être actrice dans un film. Tout est fabuleux avec toi.